광명성절 경축 영화 상영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 주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담은 기록 영화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와 참된 인생관을 보여주는 예술 영화들이 평양시와 지방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 상영되게 됩니다. 개막식이 9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빛나는 삶의 품 24 영생의 은인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영화 상영 주간이 개막되었습니다.